성경 공부 10번째 구원 얻는 믿음.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또 잘 알려져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 꼭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서 이거를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은유라고 말을 합니다. 뭐 국어 시간에 은유법, 직유법, 뭐 그거 은유라는 것은 이미 주님이 여기서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해답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여기에 나오죠.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다 그럴 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의 존재가 이 주님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나뉘어지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불신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야기가 전해진 정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지금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13장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발을 씻어주시고 또 교훈을 주시고 또 14장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5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지금 쭉 이어가시고 16장에 가서도 다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7장에 가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은 12장부터가 사실 12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적인 이야기고 12장부터가 마지막 주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반이 그렇게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열한 제자가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물론 열두 제자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열한 제자가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정체는 사실은 가련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건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사야 한번 보죠. 이사야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라든지 포도나무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실 때 이건 다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5장 1절, 이사야 5장 1절 보시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국 맺은 것은 뭔가 하면은 먹을 수 없는 야생 포도를 맺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구속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인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유다의 백성 가운데 나온 예수님께서 진짜 포도나무가 되셔서 그 포도나무를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비유의 은유의 핵심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구약시대에 만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만나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쭉 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 포도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얻게 되는 몇 가지 그 사항들이 있는데 포도원 농부를 먼저 보세요. 농부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라고 그랬는데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게 포도원 농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 2절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제해버린다 그랬어요.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포도나무를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이게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뭐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잘라주는 걸 잘해야 돼. 감나무는 그냥 된대요. 그러니까는 하시려면 감나무를 하세요. 감나무는 짐승도 싫어한대요. 이 노루 뭐 사슴 이런 것도 싫어한대요. 근데 다 주워 들은 얘기니까 뭐 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잘라낸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야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2절 하반절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제 전지가위로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잘라줘서 이제 집중해서 이제 수액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를 표현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열매를 지금 맺으려고 그러는데 맺으려고 그러는데도 거기를 조금씩 치신다는 거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쳐서 그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거를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징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죄악과 여러 가지 나쁜 요소들과 나쁜 습관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거나 혹은 아픔을 주시거나 이렇잖아요. 아이들이 이거 뜨거운 거 만지지 마라 그러면은 그래도 또 만지잖아요. 또는 뭐 이건 가시니까 만지지 마라 하는데 만지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안 하죠. 아프니까 이거를 하면은 아프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한 말씀은 참 은혜롭고도 귀한 말씀입니다. C에 하나님의 전지가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3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큰 농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가지치실 때 사용하시는 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날을 더 느끼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의 날로 우리에게 매우 해로운 것들을 잘라내기 열망한다면 우리는 고통에 의해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100번, 1000번, 10000번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 스스로 제할 것을 제하고 잘라낼 걸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제일 예수 믿으면서 찜찜하게 한 구석에 이렇게 걸려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가다간 치시지. 그래도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참 놀라운 그 믿음. 치실 걸 믿기에 갑니다. 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치세요. 안 치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치신다 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른이 돼가지고도 아버지 저를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식은 없잖아요. 이제는 말로 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기르실 때에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진짜 이게 하나님의 자녀 교육의 지침서다. 우리가 애를 기를 때 어떻게 기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들에게 하시는 교훈인데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진짜 너무나 애정 어린 하나님의 그 권고와 말씀들이 너무나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깨닫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는가 하면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싫지가 않고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지금 이게 좋은데. 그래도 뭐 무서워서 안 한다든지 뭐 맞을까 두려워 안 한다든지 또 행하고 맞든지 뭐 그렇게 가잖아요 보통. 근데 믿음이 자라가면서 아, 이 말씀이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한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버지의 의향을 아니까 훨씬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또 믿음이 좋아진다는 뭐 그렇게 꼭 보실 건 없고 조금 그렇게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해 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애들을 기를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패 가지고 기르는 거는 참 자문에서는 패라고 하기는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또 패질 못하죠. 근데 패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안 맞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참 은혜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뭐 때리실 일이 있겠어요. 열매 맺는 가지는 참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는 행위다. 선한 행위다. 그러니까 열매가 참포도나무,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떨어져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나뭇가지, 물론 바로 꺾은 거야 다르지만 분명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지인데 이게 갑자기 포도 열매가 막 생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붙어있다는 얘기죠. 열매가 지금 막 생긴다는 거는 내가 지금 이 뭐 가지가 복잡하게 꼬여 있어가지고 못 보겠지만은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근데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건 유다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에게서 수액을 빨아먹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교회에 머무르면은 너희는 이리를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지들은 잘라낸 후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 성경에도 계속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쓸데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뭐, 옷걸이를 만들겠어요? 아니면은 무슨 뭐 책장을 만들겠어요? 책상을 만들겠어요? 밥상을 만들겠어요? 포도나무는 이게 뭐 하등에 쓸 데가 없다 이거예요. 땔감으로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땔감도 이게 뭐 나무가 좀 뭔가 듬직해야 뭐 좀 타지 이게 비리비리 해가지고 탈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던져서 사른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지만 형식적인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수준에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Nominal Christian. 그러니까는 크리스천이십니까? 그럼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삶 속에서는 아무런 예수를 믿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핵심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신자들을 주님께서는 돌보세요. 책임지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행위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존재의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하고 붙어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5장 5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활할 때 항상 우리 자신들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분주한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 전에 존재의 차원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고 지금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짚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참 포도나무 가지는 첫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얘기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나 떨어져 있나 이게 헷갈린다. 이건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헷갈릴 게 없어요, 이거는 진짜. 내가 하나님하고 붙어 있나 떨어져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확신을 주세요. 확신에 대해서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고 그 확신이 그저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금요일날 우리 그 성금요일날 나눴던 메시지와 같이 그 속에서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내 삶 속에서 찬미의 제사가 있고 내 속에 찬미의 제사가 있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제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개가 이렇죠. 과실을 많이 맺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까 염려하며 또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너무나 제가 하여간 구원의 확신을 다 흔드는 역할을 자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자리에만 이르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열매에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열매가 없다면 확인이 되지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저하고도 얘기를 좀 하십시오. 가끔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나는 진짜 지금까지 너무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나는 꽝인 것 같다고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김영희 목사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이 틀리는지 맞는지 아니면은 틀리든지 맞든지 아니면 내가 틀리든지 맞든지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정말 내가 괴로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저 아이고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근심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